하루가 또 한숨 같은 날, 한숨이 네 눈물 같은 날, 이런 날 바라보며 아팠을 너였는데, 못난 내 욕심이 커져서 너의 숨이 내 숨이란 걸 난 몰랐어. 그녀는 손을 잡는 걸 좋아해요.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통한대요. 창피하단 핑계로 못 잡은 조그만 그녀 손을 땀이라도 놓지 말고 더욱 꼭 잡아줘요. 그녀는 웃는 모습이 참 예쁘죠. 항상 재밌게 해주세요. 많이 부족한 저로 인해 이미 울 만큼 울었으니 눈물 많은 그녀 눈물 나는 일은 말아줘요. 그녀에게 사랑한단 말을 아끼지 마요. 자주는 아니라도 감정을 숨기지 마요. 저는 무뚝뚝해 표현을 못했지만 사랑한단 말하며 그녀를 살며시 꽉 안아줘요. 지금 듣고 있을 당신께 미안해요. 미안하면서도 염치 없이 저 부탁해요. 저는 너무 못나 그녀를 그렇게 떠나보냈지만 당신이 그녀를 잘 보살펴줘요. 하루가 또 한숨 같은 날, 한숨이 네 눈물 같은 날, 이런 날 봐 웃을 때 어깨 살짝 치는 버릇, 기분 좋을 때 총총 뛰는 걸음. 그녀가 속상할 땐 가만히 들어주면 되고 속상해 올 땐 괜찮다 쓰다듬어주면 되죠. 무슨 영화 볼 땐 살짝 눈 가려주고 내가 옆에 있으니 절대 걱정 말라고 꼭 말해줘요. 머리를 바꾸면 예쁘다, 모두 당신을 위한 거니까. 과거로 흐른 시간은 제가 간직할 테니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당신께 부탁할게요. 그녀가 기쁠 때, 슬플 때, 아플 때, 또 외로울 때 옆에서 제가 못 지킨 그녀를 지켜주세요. 마지막 제에겐 말아줘요. 부디 제 목까지 그녀에게도 잘해줘요. 제겐 과분해 그녀를 그렇게 떠나보냈지만 당신이 그녀를 잘 보살펴줘요. 하루가 또 한숨 같은 날, 한숨이 네 눈물 같은 날, 이런 날 바라보며 아팠을 너였는데, 못난 내 욕심이 커져서 너의 숨이 내 숨이란 걸 난 몰랐어. 너 없는 한숨을 삼킬게. 이제 나